완벽해 멀쩡해 집에 안 가도 돼 정말 꾸꾸단도 가능해 아 너나 좀 잘해 어머 쟤네들이 다 키스해 알아주 뭐 어때 가서 아무나 안아 기분 좋아서 그래 샌디 아이고 나 산티아고 나 너는 상관없지 that's just sad course course I don't care 오늘 다시 안 오겠지 당연히 여기부턴 기억 안 할래 Hey Mr. Lovely Oh everybody 이리 와서 나의 키스를 받아줘 사랑이 많은 건 전혀 나쁜 게 아니래요 oh. 잠깐 바닥이 일어났어 나 진짜 억울해 봐봐 쟤나한테 인사해 보지마 위험해 이상하게 보지마 기분 좋아서 그래 두갈래로 보일 때는 되게 난 왼쪽이 맞아 That he said But 나 멀쩡해 오늘 다시 안 오겠지 당연히 올 리가 없지 여기 기억